같은 바람 고운 볼에 스칠 때 검은 머리 그 미녀의 다홍치 어여버라 꽃가마의 미소지 말 못하는 나나가여 차라리 모를 것은 짧은 날에 그 속한 운명 아래 맑은 숨